마지막 여보세요 그대여 지켜주지 못해서 제발 나를 잊어버린 내 속이 네가 또 떠올라 눈물만 흘러 커져가는 사랑에 차디찬 바람에 외로운 이 밤에 나를 불러봐 어느새 나도 모르게 너무 네가 보고파 어느덧 너의 집 앞에 그대는 내 맘을 정말로 몰라 그땐 내 터져버린 가슴 니로 떠나버리고 난 너의 집 앞에서 I can't let you go 착각하지 말라 너의 말이 괴로워 상처만 주고 그대여 내게